변치게 싫은지 나 끊임이 없는가 어디까지 가진 시겨 또 좀 말로 묻는 게 유치해 그래 우찰랄라 이젠 정말 불리경 놓게 마마 근본으로 돌아가 구라로는 못 잡아 이 엔딩 근육 가다 본능으로 잡아봐 까딱까딱 알창알창 놀다가 간사하게 머리 맞춤한 간보다 구먹지먹 지향 차이로 지랄지랄 가끔 내게 보낸 건 그건 아니잖아 위선과 위약 둘 중 하나만 선택장에 고 같이 있는 건 마치 새롬 느꼈나 주먹을 쥐고 중심선치 가라고 움직여봐 간적인 건 내 능력인데 더 설득력은 양념 소리 진심 소문의 거리 지워지면 그 여의보 이것도 능력 레시피야 요리 두 개 다 내꺼 너는 거리 Break 전부 어디서 Break 모두 여기서 Break 너는 뭐 있어 Break 너도 멋있어 Break 전부 어디서 Break 모두 여기서 Break 너는 뭐 있어 Break 너도 멋있어 Show me love show me love show me love show show me love show me love show me love show me love show show me love show me love show me love show show me love show me love show me love show 초면에 왔어 받고 샥 들어간 음치백 단 견적 뽑고 쫙 흩어봐 거미줄 같은 관계와 관계 훈수 훈장질 하락장이면 peace out 나 같은 놈 도큐번년 생존자들 숨쉬려다 김설직사 복구살기 래퍼들 꿈 꿈의 큰절 성공시대 그네들 속 누가 알지 발본인 말 다들 혼자 홀로 빠진 너는 진짜 답답해도 멋져겠어 이런 걸 파리 때 날려도 계속 돌고 도는 미러볼 되기 싫지 떡나게 본 보기 벽화로 남고 싶은 골보이 한번 똑똑히 보여줘 어디까지 가니 가친가 끝까지 마시가지 팔로우 숫자로 밑에 깔고 늘 바다 감성 뜨거운 환호 꿈은 높지만 현실은 시궁창 Mr. Loverboy Break 전부 어디서 Break 모두 여기서 Break 너는 뭐 있어 Break 너도 멋있어 Break 전부 어디서 Break 모두 여기서 Break 너는 뭐 있어 Break 너도 멋있어 Show me love show me love show me love show show me love show me love show me love show show me love show me love show me love show show me love show me love show me love show Break 모두 여기서 Break 너는 뭐 있어 Break 너도 멋있어 Break 전부 어디서 Break 모두 여기서 Break 너는 뭐 있어 Break 너도 멋있어